오늘은 예배 계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이 있는데 그것은 10월 31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 이유는 1517년 10월 31일에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99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는 거죠. 정문에. 중세의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잘못된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교회,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어둠 속을 방황하였는가? 왜 중세교회가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현장이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지자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고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러고 중세 교회가 부패한 이유는 예배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눈에 띄게 뭐 여러 가지 사상이나 신학이나 달라진 것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중세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기에 이런 개혁이 필요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제일 우스운 것은 알 수 없는 언어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직자들만 라틴어를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라틴어로 가지고 예배 인도함을 받고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간혹 밴쿠버에 유학 오는 학생들 중에 캐네디언 교회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는 그러면 극구 반대합니다. 예배는 영어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너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뭐 그 정도 예배드리는 영어를 다 알아들으면 여기 언어 연수 올 필요 없겠죠. 너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언어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한인 교회로 가라. 우리 교회 안 오도 되니까 한인 교회로 가라. 그리고 꼭 캐네디언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린가 보고 싶으면 일단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영어 공부 겸 예배도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도 드릴 겸 케네디언 교회에 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았습니까? 지금 제가 라틴어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성찬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세교회 예배의 핵심은 이 성찬이었는데 중세교회의 성찬은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의미로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채, 말 그대로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그것이 화채설입니다. 중세교회는 그것을 믿고 성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예배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나 믿음도 필요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왔든지 그 떡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순간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니까 그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 그리고 면제부입니다. 헌금 통해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연옥에서 영혼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마구 주입해서 헌금을 하도록 면제부를 사도록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가 중세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예배죠. 중세 교회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아름다운 빛 그리고 알 수 없는 라틴어를 들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비한 현상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었고 감사, 회개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썩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 예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참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또 예배 같지 않은 예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예배의 특징을 몇 가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회칠한 무덤 같은 예배.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회칠, 페인트칠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색을 입혔습니다. 아무리 무덤이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해졌지만 그 안에 있을 것이 없는 죽은 예배. 우리는 웅장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강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큰 대형교회에 강단에 꽃꽂이 하는 그 꽃꽂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비용이. 그것이 매주 바뀌는 교회예요. 몇 억씩 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돈만 있으면 다 비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인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찬양을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했던 중세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돈으로 은혜를 사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 성가대, 인류 솔리스트, 인류 지휘자들을 넣습니다. 돈으로 강대상을 아주 화려하게 꾸밉니다. 돈으로 교회를 웅장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면 더 은혜가 있는지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하고 웅장하나 실상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력과 수준은 있는데 정작 예배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예배가 현대 예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갔느냐? 두 번째, 저는 현대교회의 문제가 쇼 같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A.W. 토지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쇼인가 예배인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를 즐겁게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는 당연히 쇼 같은 예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쇼를 구경하듯이 얼마나 목사가 설교 잘하나 보자.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찬양팀이 찬양을 하며 오늘 찬양팀 혹은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보자. 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며 오늘 저 집사님 오늘 저 장로님 대표 기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 보자 쇼를 보듯이 앉아있게 만드는 예배. 쇼 같은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한 교회는 참 가슴 아프게도 이런 쇼를 잘했어요. 어떤 쇼였냐 그러면 어른들을 위해서 주일학생들을 동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각종 악기들을 가르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좋겠죠. 평소에 모여서 연습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꼭 주일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어른 예배 무대에 세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송입니까? 특주입니까? 연주를 하고 나면 이제 돌아갑니다. 어떤 애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애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배 마칠 때까지 밖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의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들의 들러리로서 어른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오케스트라 혹은 앙상블 팀이 연주할 때에 어른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녀가 나왔나? 사진을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기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자녀가 얼마나 틀리지 않고 잘 부르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 앞에 좀 유명한 찬양 가수들이 와서 CCM 가수들이 와서 특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송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찬양팀이 특송을 하는 동안에 교회 어떤 한 분이 와서 메모를 하나 남기고 가더랍니다. 그 메모에는 목사님 찬양 끝나면 강단에 올라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걸 왜 메모로 보냈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니까 특송이 끝나고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눈을 뜨니까 찬양 가수들이 벌써 빠져나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무대에 가수들이 밤무대를 전진하면서 뛰듯이 노래 부르고 돈 받고 가고 노래 부르고 돈 받고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쇼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큰 교회들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돈만 있으면 매덕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갖추어야 그래도 좀 교회가 규모가 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성가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입 연주잔 정도는 안 되어도 오케스트라가 갖춰져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좀 좋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그렇게 합니다. 없는 교회들은 없어서 못하지만 문제는 모두 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은혜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좋아할까요? 바로 쇼이기 때문입니다. 쇼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대 예배의 문제점을 보고 저희들은 정말 어떤 형편이든지 좀 예배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예배가 예배되게 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의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오늘 읽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알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마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실마리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신령과 진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 진실된 마음,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런 진실된 마음,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면 내면적 태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내면적 태도가 신실하고 진심이 담긴 그런 예배, 그 이전에는 드릴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고 드렸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태초에 우리는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면적인 태도, 올바른 그런 진심이 담긴 그런 예배는 이전에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은 내면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영이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truth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스피릿을 대문자로 쓰면 이게 성령이 되겠죠. 일단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 이야기할 때 대문자 신령이다 이렇게 말 안 했을 건데 왜 성경은 굳이 소문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in spirit 소문자로 영 안에서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첫 번째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경 구절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치 않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 장소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 중생한 자들에게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입니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즉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두 번째로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캐나다 수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캐나다 수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위한 존재의 회복을 마련했다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존재의 회복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배를 위한 자격의 회복을 마련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에 대한 자유이겠죠. 이 죄에 대한 자유는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곧이어서 요한은 14장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까? 하나님은 영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어떤 자?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데 신령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첫 번째, 성막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 이 세 가지가 구약 제사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승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막 제사장 제물이 바뀌어졌어요. 구약의 성막은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자, 3대 요소가 우리 몸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변하다 보니까 예배의 장소와 방법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배의 장소가 변하고 예배의 방법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배 드리는 태도나 신약에 예배 드리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우리는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다면 이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에 의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사함을 아는 자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리는 태도는 한번 넘겨주세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소를 가져오고 좋은 염소를 가져와도 내가 그걸 먹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좀 내려가서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로 영화롭게 합니다. 더욱이 환난 날에 감사하는 자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즉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중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노래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이 구원, 거듭남의 확신만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상황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시편 51편이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지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다윗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추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새로운 기쁨을 찾은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의 범죄의 원인을 알고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이 그 거듭남, 구원, 그 사실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는 시편 51편, 바로 다음 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 하니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은 심령,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에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침대가 애통하는 그 다윗의 눈물로 젖을 정도로 그 죄에서 철저하게 애통했어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했어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지금 상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나?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부끄럼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지 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와 예배일지라도 결국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죄에 대한 회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예배는 회칠한 무덤 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는지, 한 주간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지,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현대 예배의 개혁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의 감사의 근원이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특별히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떤 생각이라도, 나의 어떤 경험이라도,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가, 즉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나의 죄들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받고 죽는, 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만큼 드려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을까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입맛에 맞춘 그런 예배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 구원의 감격과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